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의 질을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성행하는 탈북 여성 인신매매가 중국의 인신매매 중개업자와 북한과 중국의 국경 경비대 경비들의 조직적인 결탁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11일 보도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 통일위원회는 11일 북한 인권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방중 사흘째인 11일에도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하는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한덕수 주 미국 대사는 11일 미국은 남북 정상회담을 항상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성행하는 탈북 여성 인신매매가 중국의 인신매매 중개업자와 북한과 중국의 국경 경비대 경비들의 조직적인 결탁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 루포 기사에서 작년 11월쯤 두만강을 건너 북한을 탈출한 10대와 20대 여성 여러 명을 중국의 조선족 인신매매 중개업자에게 넘겼다는 중국 국경 경비대 부대원의 증언을 게재했습니다. 이 부대원은 중국 중개업자의 의뢰를 받아 북한 국경 경비대원에게 연락하면 이 경비대원이 다시 북한 내 중개인에게 부탁해 북한 여성을 찾아 자신이 경비하는 구역을 통해 넘겨받는 방식을 썼고 이 경비대원이 이렇게 인신매매단에 팔아넘긴 탈북 여성이 연간 4,50명에 달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인신매매단은 이들을 6천에서 7천 위안, 약 120만에서 119만 원에 거래했으며 중국 중개업자는 4천 위안을 중국 국경경비대원에게 건네고 중국 경비대원은 다시 1천 위안을 북한의 경비대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분배가 이뤄지며 현재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는 최소 150명의 인신매매 중개업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1일 북한 인권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 인권법안은 정부 내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전체 회의 답변을 통해 올해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 외부의 지원이 없다면 최소 50만 톤에서 최대 110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회의 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의 화폐개혁과 관련해 성공을 위해 다양한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 1월 1일부터는 외화 사용을 금지하고 주민들 외화를 환수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게는 종전 수준 금액을 신화폐로 보장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능 축소로 인한 물가와 환율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최근 이런 부작용의 완화를 위해 외화 사용을 허용하고 시장 통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의 후퇴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방북 사흘째인 11일에도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하는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안윤미 기자가 전합니다. 네, 안윤미 기자입니다.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 이틀간의 회담을 통해 서로 우증을 전달한 북한과 중국 양측은 사흘째인 이날 북한 대표단이 본국 훈령을 기다리는 가운데 추가로 실무 협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는 물건이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민들의 고통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통일된 남북에서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럼 북조선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력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인간사회의 따뜻한 종을 담은 낭독과 함께 삶을 되돌아보는 구라나 쉬마나 시간입니다. 그라나 쉼하나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쉼하나 시간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 가난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온갖 고생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겨울이 되어도 팔굽이 노출되는 헌 옷을 입었고 발가락이 나오는 헌 구두를 신었었죠. 그러나 소년 시절의 고생은 용기와 희망과 근면을 배우는 하늘의 은총이었습니다. 영웅과 위인은 모두 가난 속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헛되이 빈고를 슬퍼하고 역경을 맞아 울기만 하지 말고 미래의 밝은 빛을 향해 분투 노력하며 성공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가난과 실패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링컨.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된 링컨.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쉼하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난가북은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화약고라고 불릴 정도로 첨예한 군사적 대립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종전협정 이외에도 수많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 한반도 전체가 긴장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들려드릴 방송은 이곳 남조선의 군사 전문 기자인 전경웅의 남북 군사 비교 시간입니다. 북조선 인민 여러분, 그리고 인민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경웅 기자입니다. 얼마 전 중남미의 작은 나라 아이티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작은 섬나라이기에 대형 지진으로 치안은 마비되고 구조활동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IT 인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프랑스는 물론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주요 나라들은 지진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IT 국민들을 돕기 위해 분주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조선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조선은 해외 저개발 국가를 돕는 조직인 국제협력단에 배정된 예산 중 1천만 달러를 우선 지원하기로 발표하고 남조선이 세계에 자랑하는 119 중앙구조대 요원 또한 현장으로 급파, 지금까지 계속 인명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진으로 인해 사회 안전이 엉망이 돼버린 IT를 돕기 위해 공병을 중심으로 250명 안팎의 평화유지군도 3월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는 지난 22일 다음 주에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합참, 육군 관계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실사단을 IT에 보내 구체적인 현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통상적인 절차를 서두른다면 3월에는 평화유지군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익 외교부 국제기구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조선 정부의 합동실사단은 IT 현지 조사를 통해 임무와 주둔지 여건, 군수물자 조달 방안 등을 파악한 뒤 부대 규모와 주둔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남조선 정부는 실사단 조사를 토대로 2월 임시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병력 선발과 훈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남조선 국방부 관계자는 IT는 지금 당장 구호와 재건, 치안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되도록 빨리 파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파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조선 정부는 22일 미국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하는 천영우 외교부 제2차관을 통해 유엔 측과 평화유지군 파병 문제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이 파병 병력은 IT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공병 위주로 구성화돼 진료와 치안 유지를 위해 의료병력 및 특전사병력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조선 당국은 이번 IT뿐만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도 재파병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확한 규모나 인력 구성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민간 지역 재건반을 지원하기 위한 병력으로 300여 명에서 최대 1천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남조선군의 주둔 예정 지역은 파루완주라고 합니다. 파루완주는 미군의 바그람 공군기지와 인접한 곳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전략 요충지이며 수도 카불과도 가깝다고 합니다. 남조선 당국은 이미 남조선 의회에다 파병 동의안을 상정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과 의회 등에서는 이 동의안이 2월경에는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병 시기는 올해 7월경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급조 폭발물 공격에 대비한 장갑 차량과 직승기 부대 또한 파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조선 국방부는 현지 적대 세력이 매설한 급조 폭발물이나 지뢰, 매복 공격으로부터 파병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MATV 20여 대를 판매해 줄 것을 최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미군 당국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 남조선 군 당국은 미국에서 지뢰 방호 장갑 차량 10여 대를 임차하거나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지뢰 방호 장갑 차량의 최신형 개량형인 MATV를 우선 구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 차량은 탈레반이나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집단들이 가진 중화기로부터 승조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군이 2007년부터 770여 대의 이 차량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배치한 이후 급조 폭발물 공격을 받았을 때의 사망률이 종전의 70%에서 10%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남조선 군당국은 이 차량과 함께 원격 조정으로 급조 폭발물을 조정하는 손전화의 주파수를 교란하는 장치도 미군과 동일하게 구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다 장병들과 지방 재건반 인력들의 수송과 호위를 담당할 직승기 부대도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파병될 남조선군의 직승기는 현재 미군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UH-60 블랙호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같은 남조선군의 해외 파병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향후 북조선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조선반도는 물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안정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클 피네건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남조선군의 아프간 파병 및 독립지방 재건반 참여는 김정일 사망 후 북조선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남조선과 미국이 안정화 및 분쟁 후 재건작전을 함께 펼쳐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네건 연구원은 미국과 남조선이 직면하게 될 가장 도전적인 작전은 양국이 반드시 함께 대응해야 하는 북조선의 붕괴 상황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의견은 아시아재단이 브루킹스 연구소와 함께 한미협력의제 확대를 주제로 워싱턴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 한국과장을 역임한 그가 북조선 정권의 붕괴 후 재건 모델을 옛 소비에트나 동구라파가 아닌 이라크와 아프간 등 분쟁 지역에서 찾고 있다는 점은 언론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피네건 연구원은 이어 현 남조선 정부는 북조선 사회의 불안정에 대한 준비를 명백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남조선 미국 동맹이 계획과 설립, 이행 과정에 얼마나 깊이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 관리를 지내고 지금도 영향력이 있는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작전계획 5027 대신 새로 설정된 작전계획 5012나 김정일 패거리를 흥분하게 만들었던 부흥계획 등을 제대로 설명하는 시각으로 보입니다. 인민군은 80년대까지 뇌격정찰조와 군사고문관 파견 등을 통해 해외 군사작전을 많이 펼쳤습니다만 이는 주로 소규모 작전에 대한 자문과 훈련 위주였습니다. 교육 내용 또한 어떻게 하면 전투를 잘할 수 있는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현재 남조선군과 당국이 해외 파병에 열을 올리는 것은 전투가 이미 어느 정도 마무리된 뒤 그 지방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전투는 부수적인 임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정일 패거리와 남조선의 기본적인 시각 차이가 드러납니다. 김정일 패거리의 군사 지휘관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남조선은 어떻게 하면 많은 인민들을 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아이티는 이유는 모두 다르지만 국토가 황폐화되고 인민들은 굶주림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현지 치안 질서는 무너진 상태이고 인민들에게 필요한 물자는 외부의 지원 외에는 조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이들 나라에서 권력을 잡았던 자들은 겉으로는 인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향락과 치부를 위해 인민들을 착취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민들은 숨죽인 채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인민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지금 공화국 상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권력이나 돈이 없으면 마음대로 여행도 갈 수 없고 물자를 구하는 것 또한 어려운 공화국과 과거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가 뭐가 다를 게 있냐는 것이 지금 서방 국가들의 생각입니다.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남조선 군과 당국에게 이제는 예전처럼 눈치 보지 말고 당신네 나라의 능력에 맞게 해외 파병에 활발하게 나서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선반도에서 특히 북조선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젠 어느 정도 힘을 갖춘 남조선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도탄에 빠진 공화국 인민들을 구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민군 여러분, 남조선군과 당국은 외화를 벌어도 엄한 곳에 쓰지 않고 미래의 공화국 인민과 인민군 여러분을 돕기 위한 연습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화국 권력자들은 인민들과 인민군이 벌어온 외화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게 바로 남조선은 세계 속에서 인정받지만 김정일 패거리는 해적 집단처럼 취급을 받는 이유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매일 방송을 통해 남과 북으로 그리고 중국과 제3국에서 헤어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조선을 탈출해 남녘에 살고 있는 이경화 씨가 가족을 찾는 사연입니다.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살다 탈북한 이경화 씨는 2003년 헤어진 어머니 송복화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이경화 씨의 어머니는 2003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중국에 간 뒤 북송되었다가 2004년 친구의 도움으로 다시 탈북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경화 씨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2005년 3월부터 중국 더문 지역에서 1년간 찾아 헤매었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경화 씨 어머니 성복화 씨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0082-2 그리고 2699-097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 잘 받아 적으셨다가 모녀간의 재해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연계할 전화번호는요. 0082-2699-0977번입니다. 오갑이 심한 곳에 반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밟히다 나면 나도 사람이다 고 외치는 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북조선 인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덜 돌렸고 그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과의 의사소통이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화폐 교환으로 인해 공화국 당국자들에게 돈을 빼앗긴 대신 자유를 찾은 본방송통신원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양강도 해산시의 종예숙 씨와 주고받은 통화 내용인데요. 숨기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을 듯 싶네요. 공화국 보위부의 외화 사용 단속망에 걸려 15일간의 구류 생활을 마치고 지난 1월 29일 풀려났다는 종 씨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멍땅 다 떼어서요. 버티에 의해서 벌고 있지 않습니까? 멍땅 구루빠가 조직돼서 그 장사하는 거 다 장악해가지고 택수하고 멍땅 다 하고 해. 그리고 지금 29일 날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님 그 위하던 그 때문에 그 장사를 못하게 됩니까? 위하던 그 바꾸는 거 장사를 못하게 벌부에서 그래서 지금 살아있고 택수하고 멍땅 다 하면 사람들이 이전에 이 정신 상태가 이전에 저는 이전에 김정일이가 정권 움직이던 아이 된다. 하나 쓰십시오. 해화동.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해화동에. 예. 해화남자중학교. 해화남자중학교. 그 변소 있지 않습니까? 변소. 변소에. 변소 그